본 방송은 높은격 아마추어 방송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과 주관이 섞여 있고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죄송하지만 노래는 저작권 문제로 틀어드릴 수 없게 되었으며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찾아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튜디오라는 곳에 와서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비들이... 박수 쳐주면 안 돼요? 와. 장비들이 네. 갖춰져 있는 데는 역시 다르네요. 아, 또 이번에 또 은준 씨 또 게스트로 또 한 달 만에 왔네요. 쓰지도 못해 본 장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 당황스럽긴 한데 낯서네요, 되게. 아, 매주 너무 사랑스럽다. 우리끼리 얼굴 보고 했는데 지금은 얼굴이 아니라 마이크를 보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게요. 진짜 뭔가 감회가 새롭네요. 나날이 뭔가 발전하는 느낌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 우리 일회성이라 아니 한 번 더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달에도 한 번 더 오는 걸로. 돈 많이 벌어야겠네. 평범하지만 고품격 음악방송을 추구하는 안녕하니 너의 음악 6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니 너의 음악 진행을 맡고 있는 엄관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명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준입니다. 뭐 이제 첫 순서로 언제나 항상 똑같이 신곡 소개 들어가려고 합니다. 뭐 이번에는 어쩜 기간이 길었죠. 저희가 저번 녹음을 어린이날에 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지 신곡도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또 뭐 이슈도 많고 이따가 네. 뭐 이야기야. 아, 네. 풍성해요. 신곡도 뭐 풍성합니다. 이번에. 그럼 저희는 좋죠. 네. 그 어린이날 다음 이제 5월 6일부터 예. 그 연휴였는데 이렇게 음반이 나왔어요. 신기하게. 그냥 네. 5월 6일하고 7일 묶어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얼마 곡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래도. 네, 그렇게 하죠. 네. 그 연휴 기간 좀 묶어서 보면 그 스테파니의 투머로우. 이 스테파니가 저기 그 천상지 더 그레이스의 멤버. 네. 그리고 천무시죠, 네. 천무. 아, 천무 네. 스테파니. 그리고 김정훈의 메리 미 메리 유 싱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상현 그 예전에 드라마에서 오스카로 예. 나왔었던 그 윤상현의 싱글 발라드 곡이 나왔네요. 저는 몇 개 들어봤는데 스테파니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냥 무난하게 좋구나 라고 느꼈는데 네. 뭐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저도 스테파니 아니 들었는데 그냥 뭔가 그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 천상지 더 그레이스 멤버가 네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 네 명 중에 세 명이 그러니까 스테파니를 뺀 세 명이 뮤지컬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스테파니만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뮤지컬을. 근데 저는 뭐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그래갖고 뭐 미디어 노출도 되게 그러니까 그 세 명도 적긴 하지만 더 적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싱글 나와서 들어봤는데 저는 그렇게 별로 네, 좋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아니요. 예, 예능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김정훈의 싱글은 뭐 특별히 이야기하실? 그건 얘기할 건 없고 네. 그냥 조현영이 피처링을 해서 아 맞다. 조금 맞아요. 피처링. 네, 그렇게 네. 그렇게 됐다라는 거 빼고는 근데 원래 음색 자체가 김정훈이라는 네, 가수가 음색이 좋기 때문에 네. 그냥 발라드 곡 들으시는 그냥 그런 느낌 그대로 받으실 수 있고 음색이 좋으니까 뭐 다 기본적으로 음색이 좋으면 노래를 안 좋게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옛 생각도 나고 네. 그리고 윤상현의 그 싱글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걸 들어봤는데 의외로 그냥 별로 배우시니까 네 배우니까요. 근데 뭐 복면가왕 뭐 이런 얘기도 자꾸 뜨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네. 원래는 가수로 먼저 데뷔했다가 네, 네. 그랬다가 그래요? 가수가 안 돼서 배우로 전향을 한 케이스인데 노래는 잘 하셔요 원래. 그렇죠. 어, 그리고 5월 9일은 인피니트의 남우현 멤버 중에 한 명이죠. 앨범으로 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괜찮게 들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제가 다 전곡을 다 듣거든요. 나온 거 한국 곡은. 네. 근데 제가 정리해온 리스트에는 하나도 아무런 글자가 써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차트에선 좀 파워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오늘 이제 아침에 그 댓글을 혹시 뭐 있나 해서 읽어보고 나왔는데 그 M사 댓글 보면은 오늘 인기가요 투표니까 빨리 스트리밍 빨리 올려야 된다고 차트 팬들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좋았다는 게 그냥 들을만하다 정도. 네. 근데 파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10일로 넘어가죠. 예. 5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OST가 3개가 있고요. 그리고 곽진원의 앨범, 그리고 김디지, 헬로비너스가 싱글 냈네요. OST 중에 뭐 특별히 이야기하실 거 있나요? 저는 사실 5월 10일은 네. 얘기할 게 저는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하나도 없고. 저도 없네요. 아 그래요? 디지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건 그냥 비트만 나오는 거니까요. 아 비트만 네. 나오는 거예요? 네. 뭐 김디지 씨가 원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원체 오래 하셨고 네. 거의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언제 시작하신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고등학교 때 나는 네가 정말 싫어했던가요? 그 곡을 제가 처음 들었었는데 이분은 거의 그 디스만 아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라. 아, 그래요? 네. 근데 잘 하시는지는 이제 각자의 취향에 따라 다른 거고 비트 자체는 굉장히 믿고 듣는 네.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 이런 비트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으실 만한데 그런 비트만 있다. 희발못을 위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 저 같은 경우는 헬로비너스 빛이 내리면 이거 되게 저는 괜찮게 들었어요. 디바인 채널과 콜라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디바인 채널 찾아보니까 그 프로듀서 그런 그룹? 프로듀싱 그룹? 네 그런 쪽인데 뭐 엑소랑도 작업하고 뭐 많이 작업하는 것 같아요. 케이팝 쪽이라 그렇게 해서 저는 여기는 괜찮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날 좀 큰 앨범이 나왔죠. 미니 앨범 티파니 네, I Just Wanna Dance 미니 앨범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또 강력한 장혜진의 소품집 그리고 인더루프의 속삭임, 406 프로젝트의 406호 프로젝트의 동심, 그리고 지아의 컬러 시리즈가 두 번째 게 나왔고 그리고 애프터나이 프로젝트의 또 싱글 나왔습니다. 여기서 티파니랑 장혜진 꼭 뭔가 이야기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네. 저는 아이돌 가수들이 솔로로 나올 때 네. 항상 기대치를 아래로 잡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는 그 아래로 잡은 것보다 더 아래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티파니죠. 네. 그렇게 차트 아이튠즈 차트 같은 걸 보면 태국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오우.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14개 지역에서 종합 차트 1등. 그리고 일본은 2위. 뭐 일본은 뭐 그다음에 뭐 다른 기타 국가에서 탑10 안에 들 정도로 이렇게 호평을 많이 받는 앨범이라. 근데 제 개인적인 정말 취향이 좀 이쪽이랑 안 맞는 걸로 저는 그래서 그렇게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딱히 그렇게 좋은 거 모르겠고 멜론이나 벅스 이런 거 순위 차트 봐도 10위 안에서는 네. 찾아볼 수가 멜론은 뭐 20위권 밖으로도 나가 있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수록곡은 처음 타이틀곡은 좀 저도 좀 그랬고요. 그 뒤에 4번, 5번, 뭐 6번 뭐 이런 뒤쪽으로 갈수록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도 티파니 자작곡도 자작곡이 아니구나. 그 작곡한 곡들도 괜찮은 거, 작곡한 곡도 괜찮은 것 같고. 작곡에 참여한 건가요, 아니면 혼자 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작곡했다라고만 아, 그렇게 정보만 쓰여 있어서. 뭐 정보에 쓰여 있으면 했겠죠. 그렇게 된 그 곡이 차라리 타이틀곡보다 낫다. 몇 번 트랙이에요? 그게 4번 트랙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낫고 그다음에 뒤에 5번, 6번 트랙은. 익숙해요. 되게 네. 익숙한 곡들이라서 오히려 대중성 있는 곡들은 뒤쪽에서 몰아놓고. 근데 왜 타이틀곡 왜? 지금까지 SM에서 이제 네. 내놨던 이제 태연이나 이런 싱글들이 올 한껏 올려놨던 기대치를 뭔가 충족시키기에는 좀. 그러니까 저도 규현이나 예. 태연이나. 아 어, 규현 씨 좋았죠. 그다음에 누구죠? 그 예성 앨범에 예성. 비해서는 네. 조금. 아래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듣기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낮춘다고 낮췄는데 네. 이미 뭐 그 앨범들 때문에 환권 올라간 상태일 수도 있고. 네. SM이 워낙 네. 그동안 솔로 앨범을 잘해줬죠. 네. 그리고 장혜진의 소품집. 이거는 이제 네. 윤석철 트리오랑 같이 작업을 했는데 네. 이분들이 재즈풍의 편곡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 앨범 자체가 재즈풍의 편곡이 돼 있는 앨범이에요. 그래서 들으면 재즈를 잘 모르시더라도 저도 잘 모르지만 네. 모르시더라도 느낌이 와 다르다. 그리고 특히 이제 마주치지 말자는 원래도 명곡이었는데 이게 재즈풍으로 바뀌면서 느낌 네.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수록곡 중에 그것만 알아갖고 그것만 들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더 이야기하실 거 있으세요? 11일? 뭐 어쿠스틱 같은 장르를 좋아하시면 네. 인더루프 아까 속삭임도 괜찮은 것 같고 네. 지하 얘기를 좀 안 했긴 했는데 네. 그냥 항상 우리가 듣던 그 발라드 있잖아요. 지하가 하는 발라드. 지하표 그런 발라드. 약간 눈물 날 것 같은 그런. 그런 네. 그대로 그런 느낌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뭐 좋아하셨다면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5월 12일에는 딴따라 그 TVN 드라마죠. 네. OST 개코가 OST를 했어요. 그리고 지소울의 멀리 멀리 싱글 그리고 민간 날씨 연구소의 미니 앨범. 안수지의 혼잣말 싱글, 수빈, 달샤벳의 수빈이 꽃이 한 싱글, 그리고 애쉬 그레이의 싱글인데 이게 2016년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뭐 다 사실 유명한 것들이잖아요. 네. 유명한 분들이 그렇죠.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네. 애쉬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결혼 옛날 이제 마현권 씨 버전을 새 멤버로 같이 바꿨는데 아, 그래요? 네, 댓글을 제가 좀 봤어요 이거를. 네. 근데 옛날 게 훨씬 낫다. 다들 뭔가 원곡이 낫다 이런 느낌이네요. 이런 느낌인데 근데 이게 제가 편곡도 살짝 그냥 어쿠스틱 피아노에서 기타로 바꾸고 조금 더 차분한 느낌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보컬 자체도 성격이 조금 다르고 저는 지금 것도 사실 나쁘진 않다라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막 좋지 않아서 나쁘지 않다 이게 아니라 그냥 긍정적인 의미로 나쁘지 않다 괜찮은데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원곡이 좋다고만 이렇게 생각을 할까라는 의문은 사실 들기는 했는데 확실히 보컬의 그런 느낌 자체가 더 좋아서 아마 그렇게 노래가 들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아, 보컬이 바뀐 거죠? 네, 보컬이 바뀐 거예요. 원곡에 대한 환상 같은 느낌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지솔 씨 노래도 있었잖아요 이번에. 그 드디어 이제 JYP에서 이제 군대도 가셔야 되는데 아 그래요? 노래? 예. 아직 군대 안 갔어요? 네, 지솔 씨 군대 가셔야 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군대를 가셔야 되는데 이제 네. 계약상에 노래를 몇 곡을 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아마 아... 그 계약 조건을 맞추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너무 새로운 사실이네요. 네. 그렇게 알고 뭐 원체 예전에도 말이 많았잖아요. 이번에 라디오스타도 나오셨던데 네. 그림자 박진영 씨 그림자 뭐 와이프설 이런 거 많았죠. 아. 저는 이거 이 앨범 이 싱글은 제가 담기엔 너무 큰 그릇이 아닌가. 너무 독특해가지고 저는 뭐라고 얘기가 하기가 참 확실히 색깔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저는 뭔가 들었을 때 왜 JYP께서 좀 유학도 보내고 좀 키워주려고 했는지는 좀 알 것 같아요. 뭔가 개성도 네, 개성도 있고 그런 우리나라에서 지금 잘 하지 않는 그런 느낌들 오히려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해서 이제 대중적으로는 조금 다가가기 힘들지 않았나. 근데 저는 되게 좋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은 옛날 바나나 걸 지수 아가 아가씨 예. 이런 식으로 불렀던 안수지 씨가 싱글을 냈다는 거고 저는 바나나 걸을 아예 몰랐거든요. 찾아보니까 그 엉덩이 엉덩이라는 노래 그쵸 흔들어야죠. 그걸 JTBC 거기서 IOI가 나와갖고 했다고. 네. 그리고 뭐 좀 특이 아 이게 이걸 진짜 안 짚었네요. 달샤벳 수빈이니까 달샤벳 근데 진짜 의외로 저는 의외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예 달샤벳이라는 그룹에서 솔로로 나올 거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처음에 저도 그냥 들을 때는 누구지 하고 봤더니 수빈이라고 써 있어서 새 신인 가수인가 보다. 그러고 봤더니 달샤벳이라는 거예요. 수빈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서 저도 뭐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들어봤는데 두 곡 다 괜찮더라고요. 미워하고 꽃 두 곡이 맞아요. 수록되어 있는데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더라고요. 뭐 저는 그 민간 날씨 연구소의 넥스트 스테이션 들어봤는데 이거 되게 뭔가 그 포크 느낌 좋아하시면은 이것도 되게 괜찮은 앨범 같습니다. 이게 뭐 저는 네. 소프트한 락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 했는데 네. 약간 전자음 베이스죠? 그때.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다음 이제 13일이죠? 네. 13일에는 포스트맨과 공기 남녀의 설레미즈 싱글이고요. 그 옥상 달빛의 리태그 커버송 프로젝트라고 해서 미니 앨범으로 나왔네요. 그리고 산이가 마치 비행기 싱글 또 금요일마다 나온다는 SM 스테이션의 K윌과 백현이 더데이라는 싱글로 나왔고 감성소년의 아프지마 미니 앨범 VOS의 나의 멜로디 원서겐의 더 클래식 미니 앨범 이렇게 나왔네요. 저는 뭐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가수기도 하지만 옥상 달빛의 리태그. 네. 이게 맞아요. 커버송 프로젝트라 리메이크 개념인데 옥상 달빛만의 그런 것들로 이렇게 리메이크를 했는데 그 안에 달리기, 두 사람, 걸어가자, 스케치북 이렇게 네 곡이 들어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그 달리기가 그 곡인가요? 그 SES 달리기. 윤상의 달리기를 SES가 편차? 죄송해요. 리메이크를 한 거고. 아니 머릿속에 갑자기 윤상이 안 떠오르고 SES만 떠올랐어요. 그런 곡인데 저는 SES 버전도 그 나름대로 괜찮았고 그 다음에 제이레빗이 그냥 커버곡으로 한 것도 있거든요. 그냥 그 영상으로 남아있는데 유튜브에 있죠. 네,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괜찮았고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너무 좋았고 원곡 자체가 워낙 명곡이라 보니까 그쵸 워낙에 명곡이라 특별히 VOS가 그러니까 네. 다시 이제 싱글을 네. 내면서 네. 결합한 이후에 활발하게 앨범을 내고 있다, 싱글 곡을 내고 있다 이 정도가 좀 눈여겨볼 점이지 뭐 특별히 이번 주에서 네. 정말 크게 나왔던 앨범이라고 하면 티파니밖에 없는 것 같아요. VOS는 안타깝네요. 고등학교 시절을 함께했던 가수인데 그렇죠. 뭔가 다들 VOS도 되게 아재 느낌 나잖아요. 산희 씨도 이제 게리 씨랑 같이 싱글 내셨는데 요즘 너무 욕을 많이 드시고 계셔서 아 그래요? 네 언급들이가 되게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아 네. 노래 자체는 뭔가 예전부터 계속 힙합을 들어왔던 분들이나 이제 좀 강한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꺼리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욕을 많이 먹지 않으셨나 싶은데 쪽 부분에선 그렇고 오히려 이제 요즘 많이 하는 그런 부드러운 느낌이나 이제 좀 그러기도 조금 뭔가 애매한 것 같은데 하드하지만 잘해요. 그렇죠. 네, 그럼 이번에 좀 큰 것들만 좀 이야기해드리면은 가장 컸던 건 역시 티파니의 미니 앨범이었고요. 뭐 저희의 평가는 뭐 좀 그렇지만 뭐 인피니트의 남우현 또 솔로로 나왔고 그 달샵의 수빈도 솔로로 나왔고 있었고 뭐 그 정도가 좀 크게 좀 짚어줄 옥상 달빛 한 번 아 맞다 옥상 달빛 네. 죄송해요 옥상. 까먹어서 믿고 들어야 되니까요 네. 옥상 달빛의 리태그 미니 앨범 꼭 들어보세요 이건 그럼 여기까지 저희의 5월 2주차 신곡 소개였습니다. 저희의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이슈가 세 개나 있어요. 뭐 첫 번째로 샤샤샤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잭스키스의 컴백 재결합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건 좀 크네요. 논란 덩어리가 된 IOI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샤샤샤부터 얘기해 볼까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 저는 트와이스 앨범 나왔을 때 저는 우아하게가 너무 좋아서 치얼업보다 우아하게가 훨씬 좋아가지고 아쉽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역시 댄스 네. 가수는 노래만 무대를 듣고 봐야죠. 노래만 듣고 평가하면 안 돼요. 무대를 봐야 돼요. 네, 무대를 봐야 돼요. 아, 아재들이 샤르륵 녹았죠. 아니 근데 진짜 제 주위에서도 치얼업 다 안 좋다 그래서 아 되게 좀 슬펐는데 샤샤샤로 후 올라올 줄 몰랐어요 진짜. 아 근데 지금? 진짜 그 짤방으로 해서 올라오는 네. 그것도 보고 너무 많고 너무 와. 아 이미 녹아 내리셨는데요? 아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입가에 미소가 그냥. 아 근데 저는 진짜 이거 놀랬던 게 JYP에서 그 소속사에서 그 안무를 바꾼 거 알아요? 샤샤샤 부분? 네 바꾼 거 알아요. 그 인터넷 유튜브에 저도 이제 좀 뒤늦게 알아갖고 찾아본 건데 샤샤샤 검색하니까 이전 뭐 1차 안무, 2차 안무 이렇게 있더라고요. 야 이 노래 진짜 대단하다. 최종 안무가 볼에다 이렇게 네. 하는 거. 1차 네, 이렇게 신의 한수 하는 거. 대단. 이게 진짜 신의 한수죠. 네. 예 그러면서 진짜 사나? 사나? 사나죠 사나. 네. 사나가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트와이스 하면 쯔위. 쯔위만 나왔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거 하나로 거의 이제 인지도 1위가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어서 요즘. 그렇죠. 확실히 인생은 오래 살고 보이죠. 그렇죠? 한 방에. 노래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임팩트만 있으면 사실 네. 모든 네. 거는 그런 쪽에서는 한 방이라서. 그쵸. 우리가 보면은 원더걸스도 사실 처음에 아이러니 할 때는 어머나죠. 그러다가 그 아이러니 할 때는 뭐야 하다 갑자기 그 텔미에서 뭐나 이거 하면 한 방으로 네. 만두 소위 소위가 그냥 어마어마해졌죠. 그렇게 된 거 보면 훅 올라가죠. 훅. 네. 이건 확실히 안무나 뭔가 네. 특별한 제스처 하나가 있으면 확실히 뜰 수 있다. 확실히 이렇게 뭔가 네. 포인트. 네. 그 이번 트와이스 노래가 샤샤샤를 위해 태어난 노래 같은 느낌. 맞아요. 아, 다른 부분은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참 이러면 좀 그렇긴 하다. 너무 진짜 네. 아 처음 들을 때랑 안무랑 같이 들을 때랑 180도 다른 노래이기 그쵸. 때문에 이게 이것이 근데 저는 지금 궁금한 거는 이게 과연 남자들만 이렇게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 남녀 노세가 다 좋아하는 건가 이거에 그것도 중요하죠.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서 주위에 저는 남자들밖에 없거든요. 저는 하는 근데 나이, 일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남자들만 있는데 나이대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나이대도 비슷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회사에서 아재분들이 이렇게 있으신데 좀 뭐 직급 높으신 저보단 뭐 저야 뭐 말단이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아직 샤샤샤의 그런 마술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아직 닿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아직은 네. 젊은 사람 안에서만? 제가 봤을 때 한 20대 30대 정도? 아. 네. 한 40대는 아직 거기는 IOI가 좀 꽉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샤샤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갈까요? 두 번째 걸로? 네 그럴까요? 두 번째 것도 뭐 그렇게 길게 할 건 아니지만 네. 네, 잭스키스가 YG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어떻게 보면 제키한테는 굉장히 잘 된 일인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그, 네, 그렇죠. 네, YG가 그래도 그 가수들의 색깔을 많이 이렇게 버리는 그 회사의 색깔로 맞춰버리는 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건 네, 있죠. 그런 게 없어서 아마 좀 사람들이 원하던 색깔의 음악이 나오지 않을까. 또 은지원 씨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면 네. 잭스키스한테 원하는 건 폼에 살고 죽어야죠. 아, 폼생폼사 그 느낌으로요? 아니면 커플이나 이제 그런 노래들 아닐까 싶네요 저는. 네, 잭스키스가 조금 그 당시에 달랐던 느낌은 저는 뭐 학원별곡 같은 거 보면은 아 진짜 세대 세상 비판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들이 강했던 것 같아가지고. 네. 아, 근데 뭐 H.O.T.도 했으면 더 셌지 뭐. 근데 아이야 하면서. 아이야.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왜 머릿속에 남는 거는 H.O.T.보다 잭스키스가 그 당시에 물론 반발심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도 주위에 네. H.O.T. 팬들이 아, 많아가지고. 하얀색 풍선이 아주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잭키 팬이랑 막 H.O.T. 팬이랑 막 싸우고 막.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주위에 H.O.T. 팬이 훨씬 많아서 뭐 그게 더 기억에 남은 걸 수도 있긴 한데 그 당시 가수들 뭐 이거 좀 벗어난 얘기긴 하지만 네. 그 당시 가수들의 곡 선택이 지금보다는 좀 더 과감하고 세지 않았나. 많이 많이 지금은 어지간하면 다 획일화된 사랑 노래죠.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은 노래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도 사랑 노래가 많긴 했지만 그때는 그 뭐 잭키나 H.O.T. 네. 이런 그룹들이 뭔가 온갖 뭐 패션도 막 선도하고 헤어스타일 막 네. 이렇게 막 복도를 다 쓸고 다녔죠. 맞아요. 복도 막 쓸고 다니고 그런 얘기를 저도 막 회사에서 막 들어봤고 너무 웃겼어요. 지금도 사실 아이돌 가수들이 그런 패션을 좀 주도한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네, 느껴지는 게 저는 바지가 네. 통이 좁아진 게 너무 싫거든요. 아 그거는 근데 전체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네. 처음에 저는 그러니까 네. 남자 것도 스키니가 나왔는데 아. 저 나왔는데 샤이니가 걔네들이 다리가 되게 이쁘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각선미가 그 친구들이 이제 제가 옷을 사러 돌아다니잖아요. 저는 이제 운동을 해서 안 돼. 하체가 조금 발달되어 있는 편인데 그러니까 스탠다드 핏이 슬림 핏처럼 나오고 슬림 핏이 스키니 핏처럼 나오고 스키니는 더 스키니처럼 나오니까 옷 사기 맞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일반적인 체형들이 옷을 사기가 너무 힘들어졌죠.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연예인들한테 입혀놓으면 너무 이쁜데 네. 저희가 입으면은 네. 와 이건 아니니까. 이거 허벅지에서 안 들어가니까.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은 아 지금도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아이돌의 힘은 좀 대단하다. 근데 벗어난 얘기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근데 그때는 뭔가 제가 생각했던 건 모르겠어요. 그때가 좀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막 범람이라고 얘기할 만큼 되게 많잖아요. 그쵸. 무슨 돌이니. 네. 그런 게 되게 많은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그런 건지 그때 영향력은 엄청 더 강력했던 네, 것 같아요. 예, 한창 유행할 때는 다들 이렇게 머리 한 줄기씩 내려서 브릿지 넣고 이게 아주 다들 하고 났죠. 애 어른 할 거 없이 노란색으로 한 줄기만 내려서 그리고 뭐 아니 저는 그것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잭스키스 노래하면은 아까 뭐 얘기했던 폼생폼사나 커플이나 뭐 학원 말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제 위에 모시고 계신 팀장님이 아 이게 막 자기가 엄청 이게 명곡이라고 수록곡 중에 명곡이라면서 추천해준 곡이 있어요. 말광향이라는 곡인데 거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그 곡이 되게 명곡이라며 막 차에서 열심히 틀어줬어요. 근데 저는 괜찮게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안타까운 게 옛날 곡들이 좋은 거는 알겠는데 네. 제 귀가 너무 예민한 건지 올드한 사운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드한 사운드는 좋아해요. 저도 80년대, 70년대 재즈도 듣고 이러니까 그런 감성.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옛날에 녹음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녹음을 하면 아, 더 깔끔하게 들을 수 있는 곡들 네. 이런 게 아니면 사실 좀 듣기가 저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제가. 네. 그래서 저는 옛날 곡들 중에서 좀 좋았던 거는 다시 한번 재녹음해서 그걸 해준 게 있었으면 참 좋아 네. 좋을 것 같다라는 리마스터링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네. 아, 리마스터링 앨범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안 나오는데 진짜. 물론 저도 휘트니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리마스터 한 노래보다 원곡을 더 좋아했어요. 그 Greatest Love of All이라는 곡 같은 경우에 제가 더 좋아했거든요. 그 원곡을 더 좋아했어요. 물론 피아노 칠 때는 리마스터 된 걸로 쳤긴 했는데. 아 그래요? 네. 아, 원곡을 더 좋아하셨군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줬으면 좋은 앨범들이 참 많은데 그러니까 옛날에 사실 7, 80년대 나온 곡들도 되게 좋은 게 많은데 네. 우리가 그걸 리메이크로만 듣게 되잖아요. 지금 사실. 그렇죠. 지금. 원곡보다는 네.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또 바람이죠. 네. 뭔가 그 YG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다시 제 생각에는 다시 재녹음 하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 그것보다 저는 아예 곡이 새로 나올 것 같은데 곡도 새로 나올 것 같아요. 수록곡 정도로 해서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나오고 2016 이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세키? 아 이제 올 게 왔네요. 이야 이거 뜨끈뜨끈하죠. 뜨끈뜨끈해요 요새. 데뷔 일주일 만에 빵빵 터지는 세 개가 터졌어요. 세 개나 있어요? 세 개. 앞으로 한 6개월 남았나요? 그러니까 1년짜리인데 정확하게 저도 계약 내용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근데 말로는 뭐 1년이다 해서 이번 10월 12월이다 이번 연도까지다 아니면 뭐 그렇죠. 내년 뭐 5월까지다라는 말 뭐 이런 것도 잘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간에 1년짜리 그렇죠. 그룹인 건 맞는 네. 거고 적어도 만 6개월 정도는 이 따끈따끈한 게 지속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주일 좀 더 됐죠 지금은 네. 이렇게 됐는데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매니저 폭언 논란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앨범 부실 제작 논란이 있고 아 부실이에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핫했던 원소속사 차출 논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제가 조금씩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네 뭐, 일단 짧게 네.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해주시면 좋죠. 뭐 매니저 폭언 논란 같은 경우는 네. 긴 말 하지 않고 그냥 네. 영상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거고 그냥 매니저 폭언 뭐 이런 게 그런 식으로만 거죠? 나왔는데 어쨌든 그런 거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앨범 부실 제작 논란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참 팬들이 좀 아 너무한 거 아니냐 영문 이름을 뭐 잘못했다 아니 유현정 영문 이름이 빠져 있다 아, 뭐 이런 그래요? 것들이나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김청아 최유정의 사진이 누락되어 있다라든지. 그다음에 크러쉬의 가사가 적힌 부분에 뜬금없이 전소미의 이름이 등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 리콜을 네. 한다라는 말들도 있고 뭐 그러니까 아, 리콜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이 저도 리콜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 논란이 되어 있는 거고 원소속사 사출 논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어쨌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커지게 된 이유는 이제 BMK 소속사인 정채연이 MBK 네. 전 코어죠. 네. 거기가 이제 다이아의 뮤직비디오를 찍기 위해 제주도로 향한 게 기사화되면서 논란이 된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된 거죠. 처음부터 매니저 폭언 논란은 조금 보면서 저는 아 그냥 불쌍하다 이런 폭언을 누구한테 한 거예요? 저도 팬한테 한 거예요? 아니죠. 아, 가수한테 한 게 아니에요? 네, 가수한테 한 거 아, 같아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라고 뭐 이런. 네, 그거, 예, 그거예요, 네. 그건데. 글쎄요, 근데 저는 한숨까지. 저는 그냥 보면서. 네. 제가 저도 이렇게 누군가를 따라다니면서 봤는데 매니저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는 건 사실 못 봤거든요. 근데 가수한테 그렇게 심하게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 좀 빨리 들어가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얘들아 시간이 없어 빨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러니까 더 말 한마디로 청년빛을 갖는다는데 그냥 조금. 부드럽게 얘기해 줬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그 매니저는 지금 보직이 변경됐다고는 해요. 아 그래요? 네. 잘렸구나. 그리고 네. 참 슬픈? 슬픈은 아니지. 한 분이 직장을 잃으셨네요. 아 직장이 잃은 건 아니고 아, 보직 변경이니까. 네. 바뀐 거죠. 그리고 앨범 부실론 같은 건 좀 진짜 이건 좀 문제가 큰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게 다거든요. 아 근데 사진이 없는 건 좀 너무했다. 뭐 이름도 빠지고 프린팅하다가 컴퓨터가 렉이 걸렸나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 검수를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대충 찍은 거죠. 급하니까. 파일 변환하면서 이거 밀릴 수 있는데 충분히 밀릴 수 있는 거죠. 파일 변환하다 그럴 보면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거를 그냥 판매를 했다는 거는 샘플을 한번 확인했을 텐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그럴게요. 너무 심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왜 논란이 더 커지냐가 느끼는 건 물론 잘못한 것도 있고 회사가 네. 근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게 논란이 되는 게 물론 3번도 이어질 얘기긴 하겠지만 네. 근본적인 게 우리들이 뽑아서예요. 기본적으로 왜 이게 점점 커지고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팬들이 아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애, 그러니까 내가 프로,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도 모토가 여러분이 아, 프로듀서가 돼주세요. 국민 프로듀서. 그렇기 때문에 네. 이 프로듀서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찍어주고 이렇게 해서 내가 만든 애들인데 왜 우리 내가 만든 애한테 니네가 뭐라고 왜 이렇게 막해?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이건 부실제자. 이건 진짜 심각하네. 네, 어떻게 보면 기사에서 나온 건데 네. 이게 그냥 용두사미로 끝나는 게 아니냐.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이게 1년짜리 프로젝트 그룹의 한계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심지어 여러 소속사에서 많이 갔죠. 왔기 데려, 때문에 데려온 거죠. 데려왔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든 사실 힘든 게 아니었냐 네. 말도 있고. 뭐 차출 논란 쪽으로 좀 볼까요? 네. 복잡하죠. 제가 좀 길게 얘기 네. 좀 할까요? 네. 여기 이 차출 논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그 논란이 된 거는 그 MBK 소속사의 정채연 멤버가 가장 이슈가 됐는데 실제 이 차출 논란을 좀 거슬러 보니까 5월 6일에 그 젤리피쉬에서 지금 그 11명, 11명 중에 2명이 있는데 그 2명을 같이 껴서 걸그룹을 데뷔하겠다 라는 기사를 공식 발표하진 않고 그런 다른 TV 리포트라는 곳을 통해서 이렇게 좀 제가 봤을 때는 흘린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쪽에서 이제 단독 보도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기사가 7인조라고 그 두 명을 포함 7인조 이렇게 떴는데 너무 안 좋으니까 여론이 그날 오후에 거기서 해명식으로 이제 또 기사가 나왔어요. 그거는 합류는 미정이다 라고 젤리피쉬는 이렇게 부인을 했거든요. 근데 뭐 향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그 11명이 합숙을 하는데 젤리피쉬 측에서 되게 그거를 싫어했다고 해요. 거부를 했다고. 근데 뭐 그런 거 생각해서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건이 터졌던 그 정채연의 다이아 합류 같은 경우는 5월 11일 날 기사가 났고요. 그거는 사전 협의된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지금 IOI를 관리하고 있는 YMC 엔터테인먼트 측에서도 사전에 합의된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 별도의 걸그룹 활동은 멤버와 각 소속사에게 권한이 있다 라고 공식적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IOI는 올해까지 4장의 앨범을 발매하지만 모두 완전체 앨범은 아니다 라고 발매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날에는 그 다음 날에 이제 이걸 보고 이제 플레디스가 두 명이 껴있어요. 11명 중에 임나영과 주교일 겸 두 명이 껴있는데 두 명을 포함한 플레디스 걸스는 뭐 데뷔는 아니지만 공연을 하겠다. 그런데 뒤에 임나영 주교일 겸은 IOI 스케줄 우선 이렇게 멘트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되게 힘들게 많이 굴리네요. 그러니까요. 그 IOI 쪽에서도 네. 하고 뭐 플레지스 쪽에서도 하고 막 그런 거죠. 제가 알기로 이번 드림 콘서트도 네. IOI도 공연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다이아도 공연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두 탕 뛰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거는 제가 그냥 어디서 본 거라서 게시판 같은 데 네. 돌아다니다 본 거라 확실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긴 한데 네. 만약에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두 탕을 뛰어야 되는 친구도 생기는 거고 애초에 지금 어디서 본 그냥 흔히 돌아는 짤방이라고 하잖아요. 네. 짤방을 보는데 얘네 이 멤버가 어떤 애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마이크를 손을 떨면서 집어치면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짤방도 봤고 어떻게 그다음에 진짜 말 그대로 한간에 떨어진 성훈이 얘네 너무 힘들게 해서 얘네가 너무 졸린데 잠에 안 되니까 그쵸. 방송 안 자지 않게 허벅지 꼬집으면서 방송도 한다 이런 루머들도 이렇게 나오는 입장에서 아 이게 얘네들 진짜 힘든데 이렇게까지 굴려야 될까라는 느낌 조금 그러니까 이제 막 데뷔한 애들이라 더 굴려야 된다라는 기업가 마인드도 인정 이해는 하지만 그렇죠 빨리 해서 빨리 뽑아야 된다고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아이들 컨디션을 봐가면서 이제 아 진짜 이제 막 고등학생 되는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그렇죠 가장 어린 멤버가 JYP의 전소미 2001년생이고요 뭐 그런 그러니까 그런 거의 게... 나이들이 한 99년생이 많고 네. 뭐 97, 8년 뭐 이렇게 있어요. 이제 막 성인 되는 친구들도 있고 네. 거의 고등학생들인데 아, 이 친구들한테 조금 너무 큰 짐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냐 아닌가라는 느낌도 들면서 한 네. 한편으로는 야 이거 1년짜리인데 우리 먹을 때까지 다 먹어야지 그 중간에선 나는 그 YMC에서는 네. 그런 느낌이 있을 거고 물론 YMC에서는 아주 세게 활동을 시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원소속사에서는 이런 느낌이죠 아 이거 이 프로그램 떴으니까 이거 당연히 써먹어야지 우리 이거 그런 느낌이 좀 강하다는 거죠 다 그럴 거예요 어느 소속사든 근데 그 얘기 그런 거죠 이건 이따가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죠 제가 몇 개 더 조사했어요 플레디스 걸스 같은 경우는 그 처음에 프로듀스 101 처음 그 101명 중에 플레디스가 7명이 나왔거든요. 거기 7명이 아마 거의 그대로인 것 같아요. 아. 플레디스 걸스는. 그게 뭐 연습생 공연이라고 뭐 무료 공연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뭐 원래 다 뭐 소속사에 이제 연습생이니까 요새 경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솔로로 나오진 않고 그룹으로 나오니까 다 준비 중이었던 거 아니냐 다이아처럼 그래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근데 뭐 젤리피쉬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가 돼서 아까 두 명 합류는 미정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젤리피쉬 같은 경우는 거의 내보내기 직전에 애들을 프로듀스 101에 노출을 시킨 거고요. 그 레드라인의 소속사의 김소혜 같은 멤버나 그 MNH 소속사의 김청아 이 둘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걸그룹으로 어디 합류한다 이런 얘기는 거의 없고 그냥 IY로 여기 두 곳은 소속사가 그 연기자들이 많은 그런 쪽이라서 걸그룹 뭐 이쪽은 거의 준비를 안 하고 있는 느낌이어서요. 그리고 스타쉽의 유현정 뭐 스타쉽도 워낙 유명한 소속사인데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는 올해 2월 25일에 우주소녀가 여기서 나왔었죠. 그래서 아마 또 새로운 걸그룹이 나오기에는 좀 무리이지 않을까. 그 유현정 이 멤버도 제가 봤을 땐 IOI 활동 계속 할 것 같고요. 착실하게 이제 판타지오에 두 명이 있어요. 최유정과 김도연. 판타지오 같은 경우도 프로듀스 101에 다섯 명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다섯 명으로 제가 봤을 때는 준비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일단 두 명이 돼서 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JYP의 전소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준비했어요. 많이 찾아봤죠? 근데 저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어린 친구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쪽도 잘 모르지만 이쪽 정말로 깊숙이 들어와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저희가 진짜 마음속에 깊이 박혔던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 MBC 스페셜에서 메이다니가 했던 말인데 여러분들 연습생들한테 했던 말이 여러분들은 지금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러 가는 겁니다. 회사 다니는 거고 네. 내가 데뷔를 하면 참 당연히 좋죠. 근데 이후에 너는 사회생활을 하는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활동을 해라. 그런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그런 분들이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좀 더 이렇게 논란이 왔을 때도 네. 내가 내 나름대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고 이런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면 뭔가 대처하는 방식도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그 얘기가 지금 네. 아까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게 되게 경연 프로그램의 한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경연 프로그램을 좀 안 좋아하고 잘 안 보는데 경연 프로그램이 너무 어린 친구들을 몰아세우는 그 느낌이 있죠. 한계치까지 몰아서 그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서 그 친구의 창의력이나 이런 느낌을 살려주는 것보다는 지금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이제 그 사람을 궁지까지 몰아붙이죠. 쪼고 맞아요. 쪼고 또 쪼고 쪼면 나온다고. 쪼면 나온다. 네. 기름 짜듯이 아주 쥐어 짜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닌데. 네. 너무 어린 친구들이 어린 나이에 그런 식으로 짜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잘 되는 사람들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대표적인 얘가 그 나홀로 집의 케빈. 보면은 아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근데 그것도 비슷하잖아요. 어린 나이에 대스타가 되고 어린 나이에 이런 미디어에 노출이 되고 잘 되는 케이스가 많지 않죠. 네. 거의 없는 거죠. 네. 바로 사회로 나가면서 물론 거긴 그렇게 쥐어 짜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너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경연 프로그램을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좀 딴 얘기도 하고 네, 뭐 했지만 들고 돌아오긴 했지만 네, 돌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뭐 아이돌의 실태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실태라든지 네.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거를 다 종합을 하고 다시 넘어오자면 IOI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금 어떻게든 좀 모아서 제대로 됐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극한까지 간 상황에서 결국 뚫어서 11명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논란으로 이렇게 확 꺼져버리면 얘네들은 지금까지 그 몇 개월 동안 촬영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게 찍혀버린다는 거죠. 아 그냥 좀 그러니까 쟤네 네거티브한 좀 부정적으로 된다. 그러게 된 거다 보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노력을 그래 아주 많이 해본 거에서도 사실 떨어져 본 것도 있는데 근데 노력은 그래도 그 친구들 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벌써 지금 이제 20살 된 애들한테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지 20살 된 애들한테 야 너네 노력 배신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거든요. 이미 정해진 게임이야 막 이런 거. 노력보단 잘 태어나야 돼. 눈 떠보니 아빠가 삼성회장이야. 안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노력은 배신하지도 않는다라는 거를 조금 그렇게 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저는 잘 마무리돼서 이게 좀 이 친구들이 잘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커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저도 오디션 프로그램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이 커요. 얘네들이 너무 저는 불쌍하게 생각이 돼서 맞아요. 그런 바람이죠. 저 너무 불쌍해서 방송을 못 보겠는 거예요. 저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방송사한테도 저는 좀 그렇기도 하고 소속사들하고 다 짜고 친 거지만 그래서 되게 화가 났어요. 그 친구들이 볼 때는 기회였잖아요. 네.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서 이렇게 학생들이나 이제 친구들이 열심히 뛰어드는 건데 그런 거를 없애자라고 막 할 수는 없는 길이고요. 그 친구들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거니까 아예 없애버리는 건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그 남자애들 데리고 또 한다니까. 네. 얼마 후에. 그거를 좀 보완을 잘해서 네 보완을 좀 잘해서 과연 좀 공정하게 경쟁도 하고 네, 그래도 뭐 저도 아재의 마음인가 이건 그래도 1년 동안 하는 건데 그래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화이팅입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트와이스의 샤샤샤 그리고 잭스키스의 뭐 YG를 통한 이제 컴백고 마지막으로 IOI에 대한 논란들까지 이슈토크였습니다. 다시 만난 앨범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유성은의 미니 1집 BOK를 준비했어요. 이 미니 앨범 1집은 유성은 씨가 이제 2012년에 보이스 코리아 나오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제 2013년 7월에 발매가 된 앨범이고요. 이걸로 정식 데뷔가 됐죠. 그리고 앨범 구성은 되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실한데 그 7트랙으로 되어 있고요. 뭐 하나는 뭐 인스트루먼트니까 그러면 이제 6곡 들어가 있고요. 이 1번 트랙인 BOK가 타이틀곡인데 이거 되게 좀 느낌이 오죠? 강렬하죠? 네.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지 네. 않았을까 싶은 곡이죠. 그런 앨범입니다. 네. 네. 한번 들어보시면 자세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BOK는 배치기가 피처링을 했고요. 자세히 얘기하는 게 참 이런 게 들어가는 게 걱정이긴 한데 얘기해주세요. 네. 기본적으로 R&B가 좀 감이 된 댄스곡 그 이런 게 미국에서 제가 좀 들어봤을 법한 건데 그거를 좀 한국적으로 네. 되게 잘 표현했다라는 느낌 저는 많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딱 들으면서 신난다 노래 잘한다 진짜 딱 그게 제일 그, 맞는 것 같아요. 배치기 퓨처링도 좀 되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딱 중간에 딱 채워주는 느낌이 뭔가 곡이 지루할 수 있는데 이게 중간에 들어가면서 조금 좀 더 신선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뭉씨랑 탁씨가 예전엔 이름이 아니었는데 아, 다른 여기에서 이름?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 싶은데 아 다른 이름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원래 배치기라는 이 팀명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름이었는데 네. 이름이 어느 순간 찾아보니까 바뀌었네요. 네. 아, 그렇군요. 고등학교 때는 이런 이름이 아니었는데 이번 트랙 되게 제목이 되게 특이해요. 그 집으로 데려가죠. 들어보니까 R&B 느낌 확 나던데요.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블루스거든요. 네. 아 그래요? 네, 블루스 곡인데 네. 저는 이 곡을 진짜 한 100번 넘게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 이거 이 곡을 쳤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아, 피아노로요? 네, 피아노로 쳤어야 했기 때문에 100번 넘게 들었어요. 이건 진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들었거든요. 이 노래를 그 다음 레슨 전까지 저는 그것 때문에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유성훈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다른 곡들을 듣게 된 거예요. 유성훈은 근데 이 곡이 처음 들을 때 무슨 재즈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실제로 블루스 곡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거고요. 물론 당연히 기본적으로 R&B 장르이기 때문에 보컬은 다 R&B 창법으로 가는 거고 R&B가 리듬 앤 블루스죠? 네. 네. 그런 곡이 그런 곡이기 때문에 두 개가 참 되게 그러니까 유성스러운 곡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네, 저는 되게 잘 그렇죠. 하지 않았나 그리고 재즈라고 해서 뭐 되게 어렵다 이게 이렇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죠. 대중적으로 잘 하기도 했고 원래 유성훈이 갖고 있는 색깔도 참 잘 드러낸 곡 저는 오히려 이게 더 타이틀곡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는 느낌이 그러니까 유성은 원래 그런 스타일이라면 네, 그래갖고 저도 그 BOK 처음에 딱 들었는데 뭔가 왜 이렇게 느낌이 다르지? 그런 생각했었어요. 저는 원래 BOK를 좀 좋아 원래 좋아하던 곡이어서요. 집으로 데려가주는 제목이 참 학교나 이제 직장에서 들으시면 참 마음에 와닿는 제목인데. 아 그렇죠. 아 그런 의미로 와닿았던 거예요? 다른 의미였는데. 아 제목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 3번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요. 3번은 다칠까봐 무서워. 이것도 제목. 평범하진 않네요. 근데 막상 들으면 그냥 제일 무난하죠 여기서 그쵸. 가장 무난했던 가장 것 같아요. 무난해요. 네. 가장 무난한 R&B곡. 좀 느려요. 그리고 템포가 좀 느린 곡인데 R&B곡 참 잘 들었다 이 느낌. 그냥 그냥 그렇네. 오히려 저는 1번 트랙이랑 2번 트랙이 조금 좋고 3번 트랙에서는 그냥 그래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4번은 이대로 멈춰. 이거를 조금 더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원테이크 방식으로 녹음을 한 거예요. 아, 4번 트랙이요? 네, 아예 이대로 멈춰라는 곡 자체가 그 원테이크라서 끊임없이 그냥 한 번에 쭉 간 곡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대단하다는 느낌이 딱 들었던 곡이고 처음에 원테이크라는 거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이게 근데 뭐 원테이크라고 하니까 원테이크 해주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명실해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원테이크다라고 느낄 수가 없는 거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런 그런 방식으로 녹음된 곡이고 또 이제 곡의 곡은 이제 피아노하고 유성은 목소리 딱 두 개로만 돼 있어요. 근데 이 곡이 되게 높게 올라가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노마라 영역대, 그러니까 유성은이 갖고 있는 진짜 그냥 중간의 음역대에서 목소리하고 감정이 최고에 있는 곡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피아노를 치고 여자에다가 좀 잘하는 보컬 데리고 같이 해보고 싶은 곡.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좋아요 저는. 이것도 7절 아시는 거죠? 아니요 이건 못하죠. 해야죠. 연습하면 되죠. 연습하면 되죠. 전 바로 7절 아시는 줄 알고. 그리고 뭐 그 다음은 BOK의 또 블루스 버전이네요. 네. 이거 그냥 끈적해진 노래. 아 끈적해진 BOK. 근데 저는 이쪽이 더 아 이거 모르겠다. 두 개 다 좋아서. 아, 두 개 다 좋아. 네. 그러니까 다 좋아. 편곡한 것도 좋고 원곡도 너무 좋고. 저는 두 개 다 좋았어요. 미니 1집이지만 여기에다 그냥 몇 곡 이렇게 은근슬쩍 끼워 넣으면 진짜 완벽한 하나의 정규 앨범이죠. 근데 여섯 개가 되게 꽉꽉 차 있어요 노래가. 뭐 마지막은 비나리. 근데 이거는 보이스코리아에서 했던 곡이죠. 네. 원곡이 또 신수봉 씨. 네. 원곡이에요. 이게 R&B 하고 발라드의 절묘한 조화라고 강타였나요? 이게 심사평이 그렇게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심사 아까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심사평이었는데 그 심사평이 정확하게 맞는. 사실 R&B와 트로트 아 발라드가 아니라 트로트 정정하면 트로트. 그 트로트하고 R&B랑 개인적으로 한국적인 그 트로트 감성과 R&B가 참 만나면 너무 멋있는 음악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보여준 곡. 그러니까 R&B 가수가 트로트를 잘 부르면 이렇게 된다. 근데 저는 이렇게 그 경연에 나왔던 가수들이 이렇게 경연곡을 껴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앨범에 저는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았던 곡 한정으로. 그러니까 편곡이 괜찮다. 당연히 좋은 곡만 넣겠죠. 연우신도 그렇고 음악 대장님도 그러시고. 음악 대장님. 그 말할 수 없는 그 음악 대장 그분. 아직 이름은 말씀 모두가 알지만 이름은 말하지 않는 그분. 모르겠어요. 우리 대장님. 음악 대장님은 딴 데로 새네요. 음악 대장님. 어쨌든. 네. 뭐 그러면 좀 정리를 하면 전반적인 우리 앨범의 느낌을 정리를 해보죠. 각자 개인씩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이제 제가 듣기로는 기본적으로는 다 R&B가 깔려 있어요. 다 R&B가 깔려 있고 1번 트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처링으로 배치기가 들어가면서 조금 신나고 많이 대중적으로 이제 R&B 같은 거 많이 안 들어보셨던 분들은 대중적으로 그냥 이거는 R&B라고 그러기도 조금 그런 댄스곡 형태인데 조금 부담 없이 즐기기 좋은 에피타이저 그런 형태이고요. 이렇게까지 가네요. 그리고 2번 트랙부터 뭐 3번, 4번 트랙까지 가는 건 이제 조금 더 유성은스러운 그런 되게 알찬 메인 메뉴죠. 메인 메뉴. 5번, 6번 같은 경우는 그냥 보너스 트랙인데 디저트가 아주 깔끔한 디저트죠. 이게 사도 이거는 앨범을 정말 사도 아깝지 않겠다 쉽게 이렇게 딱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주는 느낌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BOK에서 조금 놀랬고 다른 느낌이라서 뭐 집으로 데려가줘 같은 경우가 아 이게 뭐 유성은이지 싶었던. 그래도 다시 생각해 보면 뭐 이번에 다시 만난 앨범에서 뭐 다시 들어보니까 그 BOK 같이 좀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다르게 주목받을 수도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나왔을 때는 그렇게 많이 주목을 못 받았죠. 네. 아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네. 데뷔 앨범 치고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런 느낌. 네. BOK 같은 경우에는 멜론 순위에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네. 저만 몰랐던 거군요. 뭐 이렇게 순위가 높지는 않았는데 네. 이렇게 낮지도 않은 데에서 적당히 있다 들어갔던 걸로. 네. 그리고 저는 뭐 비나린 같은 것도 잘 들었고요. 저는 그래도 BOK 다시 들어보니까 너무 끌리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나눌 때 한 네. 좋은 곡, 아 난 별로 안 좋은 곡, 내가 연주해보고 싶은 곡 이렇게 세 개로 나누거든요. 네. 근데 여기 있는 앨범 여섯 트랙 다섯 개라고 하죠. 그러니까 BOK는 겹치니까 네. 이 다섯 개가 다 연주해보고 싶은 곡. 어느 게 가장 높은 거예요? 그러면? 저요? 네. 저는 원래 그 저도 트로트 뽕필이 좀 있어서 저 비나리.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심수용 버전 비나리로 치는 게 아니라 네. 이 버전 이렇게 섞인 걸 편곡된 걸 한번 네. 피아노로 연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그것도 이게 제일 해보고 싶기는 한데 만약에 누가 노래를 불러준다 그러면 이대로 멈춰. 명보 씨가 린 씨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죠. 아시죠? 뽕필이 아주 난리가 나죠. 네. 방송에서도 원체 많이 부르셨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것도 한번 해줘야죠. 추천한 곡 각자 이 앨범에서 추천한 곡. 다 비슷하지 않나요? 아니 그래도 혹시 네. 저는 당연히 1번 BOK. 저 이건 되게 많이 들었어서 뭔가 순서. 눈치 게임 하는 것 같은데 저 1번입니다. 저는 2번 집으로 데려가죠. 저는 오히려 좀 추천을 해준다 싶으면 네. 많은 분들이 재즈 곡에 대한 조금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대중적으로는 네. 아주 어려운 음악 옛날 음악 뭐 그러니까 옛날 음악까지는 아니어도 어려운 음악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5번 트랙의 블루스 버전 BOK 오히려 그거를 좀 추천을 해 드리면 아 재즈에 대한 장르도 어렵지 않고 네. 좀 심숙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된 이유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긴 한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장르의 곡을 다양하게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럼 그래요. 저는 이 곡을 그래서 이 곡을 추천을 해드렸어요. 사실 저도 되게 편식하긴 하지만 그래 다들 편식하기 나름이 다 마련이죠. 정해져 있어서 취향이. 여기까지 저희의 다시 만난 앨범 유성은 미니 1집이었습니다. 저희 이제 몽팟이라는 팟캐스트 서비스에서 당첨된 그래서 이렇게 그 새로운 녹음실에서 비싼 장비와 함께 아, 강남 그것도 강남에서 저희가 강남까지 나왔어요. 네, 녹음을 했는데 다들 어떻게 녹음하셨나요? 아, 신선하고 좋네요. 이렇게 막 아, 나들이 나온 것처럼 강남 나와서 더운 날씨 네, 더운 날씨에 그래도 많이 안 돌고 잘 찾았으니까 좋죠. 네. 저는 그냥 아, 난 좀 후회하는 게 너무 뻘토리를 많이 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너무 흥분해서 네. 아, 제가 너무 흥분을 해서 이 좋은 스튜디오에서 하는 나머지 너무 흥분해서 너무 뻘소리를 많이 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많이 남아져 지금. 저도 되게 여기 되게 신기해요. 신기한 게 많고. 아, 이런 장비는 언제 사나. 아, 얼른 얼른 해서 얼른 얼른 사야죠. 그렇죠. 얼른 얼른 해서 스폰서 붙이고 싶다.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녹화가 끝이 났습니다. 뭐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페이스북 안녕하니 너의 음악 페이지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음질은 기대하기가 약간 어려울 수 있겠네요. 네, 여기가 저희 능력의 한계인 것 같아요. 연습실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연습실도 좋죠. 네. 장비만 몇 개 좀 구입하면 여기랑 다를 게 없죠. 네. 그럴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래라 하산 노력하라 하산 노력이 부족합니다. 노력이면 돼요. 자 우리 엔딩하자. 네. 여기까지 끊을거야. 네. 여기까지 몽팟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6화였습니다. 진행의 엄관식 신명보 이용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